You could be my only star. You could be the moonlight. 이대로 우리 영원하자 forever. 걸그 너유가 미워 난 믿어 미쳐뛰는 heart 그건 나의 돈 yeah 어딜 방황했어 찾아낸 핀보 make me feel so 그 무엇도 너와 비교 못할 거라고 그 끝은 몰라도 신기한 일이야 네가 느껴져 No matter where you are Cause you could be my only star You could be the moonlight 난 세상에 너 하나면 돼 Forever 내게 달려가 어둠을 뚫고 미친 그 질주로 널 안을게 Let's make it forever 다시는 이런 사랑 없는 걸 Don't break my soul 그 눈빛과 말 모든 것 다 forever forever 새벽이 우릴 찾아오며 내 온몸으로 널 따스히 덮어줄게 너도 날 알아 She get it low 그녀는 밤에서 low Hit me and we going hot Jump shit 내 거라 떠들어대 싶어던 세계 날 끝 Hold up 다시 전부 던져버려 너야 나만 걸어 wow. 끝까지 가보죠 Fucking baller 같은 운명 오래전에 던지 걸어 단지 네가 나를 움직인 컨트롤러 필라 쏘나 영원히 내게 달려가 yeah. 어둠